어디론가 떠나니다. 우연히 만났네. 미움으로 채워진 나를 싣고 가는데 가만히 손 내밀어 화해를 전하고 다시 먼 길 모조 가는 꿈꾸는 새 어디로